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고전 쪽 노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태양절에 점하여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관계 촉진협회가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